영수 씨, 이번 주 토요일에 바빠요? 아니요. 특별한 일은 없어요. 왜요? 이번 주 토요일에 이사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? 네, 그럴게요. 고마워요. 다음에 맛있는 점심을 살게요.